헤어진 지 벌써 1년 시간도 이미 많이 흘렀는데 내 기억 깊은 방 안에선 아직도 네가 사는 걸 사랑이 떠난 후에 남은 것은 사진 속 빛바라진 추억들 뿐 사진 속 아직도